fighting. Do nothing, call Jackie. Mul manan, mul koki. Kung koki, nan toxic. You hot it, I'm foxy. 두 번 생각해. 혼란 남들처럼 착한 적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. 속게 웃어주는 건 너 위한 거야. 아직은 잠으로겠지. 굳이 원하며 test me. 난 도버리 싶어하네. 만만한 염원을 떠면 oh with me. Do what get to it I do do do. To go like